동화 한국어 버전 분홍색 장미. 옛날 옛날 아름다운 왕국에 우한 왕비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왕비님은 행복하게 살았지만 안타깝게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왕비님은 정원을 산책하다가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드렸습니다. 친애하는 왕비여, 그대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거라. 천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대의 간절한 소원대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니 아들을 잘 지키거라. 몇 달이 지나고 정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왕국 전체가 이를 기뻐했죠. 2년이 흐른 어느 날 왕비는 평소처럼 왕자를 강가에 데려갔습니다. 왕자는 늘 강에서 수영하곤 했죠. 그런데 사악한 유리사가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왕비는 아들을 찾아 헤맸지만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죠. 결국 울면서 남편인 왕을 찾아가 이 슬픈 소식을 전했죠. 그런데 유리사가 먼저 왕을 찾아가 사악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폐하! 여왕님께서 야수들이 왕자님이 잡아가도록 그냥 놔뒀습니다. 왕비님의 아치마에 온통 피가 묻었죠. 이런 못된 것! 우리 아들이 야수들에게 주워버리다니! 왕비에게 큰 벌을 내리겠도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왕은 왕비를 죽음의 탑에서 7년 동안 가두기로 했습니다. 음식도 물도 넣어주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해버렸죠. 그렇게 해서 죽게 해버릴 작정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신께서는 왕비를 가엾게 여겨서 천사들을 시켜 음식을 갖다 주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왕자는 잘생기고 예의 바른 청년으로 쑥쑥 성장해 있었습니다. 깊은 숲속에 살면서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도 전혀 몰랐죠. 유리사는 이제 왕자를 이용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기 혹시 이 삼촌이 너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네, 삼촌. 삼촌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게요. 두 눈을 한번 감고 크고 화려한 궁전을 지어달라고 절실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거라. 그럼 네가 그 궁전의 왕이 되는 거고 아주아주 아주 화려한 기적이 난 되는 거지.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얘야, 두 눈을 감고 아름다운 아가씨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라. 그래야 네가 홀로 외롭지 않지. 이 삼촌의 말을 어서 실행해 보거라. 이렇게 왕자는 소울메이트를 만나게 됐습니다. 둘은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고 행복에 겨워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죠. 하지만 요리사에게는 더 무서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성 높은 곳에 있는 방에 들어가서 사악한 미소를 띠고 거울을 보며 혼자 이렇게 중얼중얼했죠. 마침내 내가 원하던 걸 전부 다 갖게 됐어. 이제 딱 하나만 얻으면 끝이려군. 왕자는 반드시 죽어야 해. 왕자의 부모가 만약 모든 걸 알게 되면 내가 무척 곤란해질 테니까. 유리사는 아가씨에게 왕자가 자는 동안 몰래 죽이라고 시켰습니다. 안 그러면 아가씨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죠. 왕자님을 죽일 수는 없어요. 진심으로 사랑한단 말이에요. 네가 왕자를 죽이지 않으면 대신 네가 죽게 될 텐데 정말로 할 생각이 없는 건가? 왕자의 진짜 부모가 누구인지도 내가 왕자를 납치했다는 사실도 알게서는 안 돼. 그러니 내 말대로 해. 안 그럼 네가 죽게 될 테니까. 정말 나쁜 사람이군요. 내일 아침 내가 왕자의 방에 갔을 때 왕자는 반드시 죽어 있어야 할 거야. 날 죽이지 않을 거라는 건 알았어. 요리사 말을 다 들었어. 정말 미안해요. 우리 둘 다 죽게 될까 봐 너무 두려웠어요. 이제 유리사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를 거요. 왕자는 유리사가 목줄을 한 검은 푸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푸들에게는 불씨가 남는 석탄의 먹이를 주었죠. 이제 난 부모님께 돌아가야겠어. 그대를 이대로 데려갈 수 없으니 내 일단 꽃으로 변신시켜주겠어. 괜찮겠어? 네, 좋아요. 왕자는 아가씨가 아름다운 분홍색 장미로 변하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꽃을 주머니에 꽂았죠. 그리고 검은 푸들을 말에 묶고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동안 걷고 또 걸은 뒤 왕자는 어릴 때 사던 왕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머니 소식을 듣게 됐죠. 그리고 어머니가 계신 탑에 가서 탑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놓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왕비님, 그동안 몸 건강히 지내셨습니까? 네, 천사님.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아들이에요. 저 숲속에서 돌아오는 길이에요. 못된 요리사가 저를 숲에서 못 나가게 했었거든요. 요리사가 저를 납치해서 어머니를 모함한 거 다 알아요. 제가 구해드리러 왔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이구나. 신께서 이번에도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왕자는 숲에 있던 사슴들을 전부 불러서 다음날 아침 성으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왕자는 왕을 뵙게 해달라고 청했고 사슴을 선물로 들었습니다. 고맙소. 사냥 실력이 뛰어나군. 200마리나 되는 사슴을 이렇게 나한테 선물로 가져오다니. 보답으로 내가 뭘 주면 되겠나? 폐하, 저는 폐하와 함께 식사 한 번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왕자는 속으로 이렇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누군가 어머니 얘기를 폐하께 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폐하, 오늘 이렇게 근사한 연회를 열게 됐으니 가서 왕비님의 건강을 확인하고 왕비님도 초대하는 게 어떨까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으니까요. 안 된다. 왕비는 내 아들을 야수에게 넘긴 여자다. 폐하, 그건 거짓입니다. 제가 바로 폐하의 아들입니다. 못된 요리사가 저를 납치하고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이게 진실입니다.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느냐? 왕자는 미소 지으며 푸들의 목줄을 잡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랬더니 푸들이 다시 요리사로 돌아왔고 후회의 눈물을 흘렸죠. 사실이에요. 전부 다 사실이랍니다. 제가 그랬어요. 폐하, 부디 한 번만 자비를 베푸시어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욕심에 눈이 멀었었나 봅니다. 이 악마 같은 놈, 당장 놈을 데려가서 지하 감옥에 영영 가두거라. 유리사는 과한 욕심을 부리게 되면 화를 부른다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왕과 왕비, 왕자 아가씨는 언제까지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